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력 있는들 속에서 백두산 절세 위인들에 대한 칭송의 열기가 나를 따라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 주민이 200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의 사이에 네이버를 비롯한 여러 인터넷 웹사이트들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고매한 위인적 풍모를 높이 칭송하는 글을 수많이 게재하여 널리 보급했다 합니다. 검찰 당국이 악명 높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해를 가하고 있지만 그는 보안법을 인정할 수 없고 앞으로도 계속 글을 올리겠다고 하면서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